숨죽여 쓴 사람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다시 인기 샤칼라카 먼저 폭죽을 터뜨릴까 붐 샤칼라카 마시카 마시카 마시카 마시카 붐 샤칼라카 먼저 폭죽을 터뜨릴까 붐 샤칼라카 마시카 마시카 마시카 오 마이 갓 Even when night is running down There's a fire in my heart still burning new Don't stop believing Keep on following what you're dreaming 난 숨은 게 아니라 품은 거야 부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뼛속 가득 땀 달아라라라서 그래도 웃으면 난 부를 거야 인기란 새콤달콤 마음 순간 감성과 함성이 미칠까 왜 자극적인 것만 원할까 떡상 떡 나간 이 몸샷 밤을 이어서 왜 부딪히며 살아 말할 수 없는 미안한 노래를 신기는 중독이 된 이 죄인 시간에서 주문을 갈아줘 위기 폐기 다시 인기 붐 샤칼라카 먼저 폭죽을 터뜨릴까 붐 샤칼라카 마시카 마시카 마시카 마시카 붐 샤칼라카 먼저 폭죽을 터뜨릴까 붐 샤칼라카 마시카 마시카 Oh 떨어지지 말고 피어나. Oh, oh, oh, oh. 오랜 기다림 너의 시간을 믿어 나를 닮은 너 불티를 깨워 yeah, yeah. 또 타올라라.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혹시나 걱정해 줄까봐 몸에 좋은 거 하러 왔어. 시끄럽고 졸립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뭐해? 밤에는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따뜻이 좀 입고 다녀. 멋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 못해. 알잖아 내가 좀 서툴지.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하얀 구름처럼 신는 예쁜 그녀 아름답긴 해도 왠지 슬퍼 보여. 달콤한 목소리로 불러줄게. 아직은 이것뿐이네. 더 줄게. 적을 거야 내 마음을 다를 거야. 이 이야기는 남의 영감을 또 찾구나. 이럴 없어. 또 번화다른 너의 반응은 늘 썼어. 비슷해 안 비슷해 사랑고파 이 노래로. 네가 없는 스타일 그 모든 게 내 취향 적중. 또 안목도 좋고 품격 코멘트도 적절. 어떤 컵에 담든 모양이 바뀌는 물 같아. 넌 참 현명해서 좋아 뽐내는 것도. Why not everyday 초콜릿을 물고 많이 써. 그래서 럭키 달콤한 스카이서. You're my lush like a sugar. You're my crush like a candy. 새빨갛게 보리 플러스 우리 달래. 낮에 뜨는 달처럼 쓸데없이 뚝감엔 앵글. 내 인생 통틀어 나 가장 싫은 건 이 빼기 티슈 꺼내기. 그런 건 입어도 명품. 너 가린 난 그냥 연품. 네 고통은 오히려 내 심장을 업데이킹. 어둡게 블랙은 낮에 뜨는 달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야 만나 행복이란 걸 겨우 꺼내요. 우린 각자의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린 이제야 만나 행복이란 걸 겨우 꺼내요. 낮에 뜨는 달처럼 빛 속에 살고 있다고 함께하는 누군가 빛나지 않는데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나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군요.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루 너와 둘이 함께 늙어가자던 습관처럼 뱉던 말 아직 여전하니 모든 나와 함께 한다면 그저 좋다던 예쁜 얼굴 생각나는 밤 나에게 늘 맞춰주던 너 익숙함이 커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내기에 귀 기울이던 너의 앳된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문 위에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거.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다치.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꽃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움만큼 바라는 건 단 하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싶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잊혔어야 했는데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한 잔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해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그 사람 왔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 다시 돌아갈 순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있었어.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대 다시 하필 왜 이 고장마차니 우리 매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왜 눈물나게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넌 이별을 말할 것만 같아 제발 이러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다 소용없는 거잖아 이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너 혼자만 끝인 거잖아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이 술잔을 비우진 마 제발 이 한 잔의 술잔을 마시면 넌 너 없이 살아 달지가 않은데 네가 더 그리워 그리움이 다시 걸어오는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네 이름 부르며 한 걸음에 날 찾아올 걸 알아. 두 눈을 감으며 내 곁에 있는 널 느낄 수 있어. 네가 참 그리워 그리워 다시. 네가 더 그리워 그리워.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어제와 같은 하늘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꽃이 지고 해가 저물면 끝인 줄 알았지. 다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게로 것 같더라. 가끔 네 소식을 들어 이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 해도 사실 혼자 많이 울었어. 네가 보고 싶은 밤 울컥해지는 밤 잠 못 이루는 밤 시간만 더디게 가. 보고 싶어져 수없이 참아도 걷잡을 수 없이 부쩍 커버린 내 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었는데 넌 이 모든 추억들을 지우고 살 수 아직 멈춰 있다고. 가을밤 떠난 너 이제 홀로 서 있네. 저 가로 별은 한 걸음씩 자리 옮기고 어디선가 실려온 밤의 향기에 취하고파 기대고파 왜 웃고만 있나요 이 밤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반짝 사랑한다 그 말이 더 듣고 싶어 혼자서 외치고 되묻던 그대의 미소 눈물을 만지며 들어갈 바엔 그냥 바바바이 엄담한 시선으로 볼 바엔 그냥 바바바이 사람들이 말해 부질없는 일에 시간 버리는 놈은 되지 말라고 모두들 내 속에 남이 가진 기쁨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아침부터 밤이 더 어울려 익숙한 보통 잦은 술자리에 불러도 작고 질이 그냥 갇혀 살아나 Happiness and the bottom Happiness and the bottom 무대 위가 그리워 무대 위가 그리워 정신병이 너무 많아 내 머릿속이 남가득 요새 말 요새 리듬 눈발아 난 늘 잊고 사랑한다 그 말이 더 듣고 싶어 혼자서 외치고 되묻던 그대의 미소 눈물을 만지며 난 너에게 갈게 더 빠르게 누군가에겐 정 있고 누군가에겐 용. 사계절은 도마 그저 기다려 지난 봄. 누군가에겐 정 있고 누군가에겐 용. 또 누군가에겐 친, 또 누군가에겐 등신. 난 누군가에겐 정 있고 누군가에겐 용. 사계절은 도마 그저 기다려 지난 봄. 누군가에겐 정 있고 누군가에겐 용. 또 누군가에겐 친구, 또 누군가에겐 사랑한다. 그 말이 더 듣고 싶어. 혼자서 외치고 되묻던 그대의 미소, 눈물을 만지며 말해. 그대가 있으니 또 다른 행복의 시작. 내가 더 잘 성게 목소리 미안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네. 더 의미 없어 그런 말 보고 그런 내가 미소 눈물을 만지며 말해. 그대가 있음에 더 눈이 없어 또 다른 행복의 그 시작.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대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 모든 날과 그때를

네가 그럴 수 있어. 마치 내게 했던 말이 무색해지게 다 끝인 거야. 쉽게 꺼낸 말은 아니야. 누구도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 않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건 널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들이 꼭 어제처럼 선명해서 지워지질 않아. 내가 알던 네 모습도 생긴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네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아마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지워보려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흐릿한 얼굴에 취해 희미한 기억에 취해 다시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절대 받지 않겠지만 미안해 살 수 없어서 술 한잔 했어요 나 제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잔 했어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너 돌아올까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Bishin' gang, bishin' gang, cat bang, cat bang. Bishin' boys! Night 소비 안 해는 bad, jack, bad, jack, bad. 여자보다 better man. Outfits are made, mother say the word. 미녀처럼 보자는 괴로워. I am brack, brack, brack, brack, brack. 핵심이 태원. 창문은 건데 형강남. 애쉬 아무데나 와, 누나들이 좋대. Bad, jack, bad, jack, bad, jack, bad, ja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Bad, jack, bad, jack, bad, jack, bad, ja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유럽 가봤니? 안 가봤어도 난 환전하지. 다 사봤지, 흥. 그래서 난 돈으로 돈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리미티드 에디션 미련 없다. 무슨 유게? 건물을 회사, 건물을 묶어놓은 다이소 외소지를 두터 오메. 미시 갱, underground rockstar, hit me, so mad. 야근 부법에 난 이렇게 만내. 새 벨리, 펄스 다 보니 역경 차가자. 새 AP, 뭘 사도 내 손하면 키스가 나. 최근 벗은 여자 많이 봤지. 그늘을 이제 강행 누르봐. 나이키 수준 추리닝을 입고 가지. 안 사도 신발 매일이 새로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구보든 밥사. 돈은 브라더야 들어와. 자랑 따위 없는 내 브라. 근데 끝이 새끼들은 괴로워. 나이 소비 안 해는 bad, jack, bad, jack, bad. 여자보다 페라몬. Outfit은 매일마다 새로워. 미녀처럼 보자는 괴로워. I am brack, brack, brack, brack, brack. 핵심이 태원. 창문은 건데 홍강남. 애쉬 아무데나 와. 누나들이 좋대. Bad, jack, bad, jack, bad, jack, bad, ja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Bad, jack, bad, jack, bad, jack, bad, ja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나의 구치 안에 벤스 50에 모자 따위는 구부려 체인. 어쩌면 우리를 슈퍼용게 나 무려 왜 넌 사임이 아니고 누구냐고 물어 벤사 프랭클린 웨이드를 채 씨발 쪽팔리게 허니 벤스를 파트 까먹고 걸어 내일은 away 비션 웨인 포 car for in case not enough need a Porsche 다음 Mercedes Benz 사치 부리지 너가 못 본다면 갑자기 분위기 내 걱정이라게 화가 많네 축간이 hollow living 나는 그런 이어 동생의 오빠가 됐네 괜히 욕쳐먹는 연예인이 됐네 어릴 때 적사랑을 해서 잠시 근데 지금 나는 게 전예인이 됐대 왜 진입 금지어 비션 부스 클럽에서 피리 불어 나와 취했지 출처 모르게 나간 돈이 생각이 나 때면 뒤지는 병 계속 벌어 그게 우리들이 이미 쓴 돈을 대하고 기리는 법 기리는 법 yeah. Okay. We're giving boys yeah. Bad check bad check with a bitch gang gang 오늘은 내 payday 내 힘탱은 애초 내 이름은 내 trap 매일 뚫어 세탁 개천에 내 인생 21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래 갱생 출신의 디슘 갱갱 하늘에서 현매 네 친구 다 데리고 와봐 진심 부러 다 우리 앞에 빈 깡통 자랑 아닌다면 티가 날 뿐 너 폭풍 나잖아 누구에게 착한 놈 누구에게 씨발놈 부러워하지 말고 미리나 해라 좀 걱정되잖아 만들어 고 해시는 또 이게 난 되는 게 알거든 돈 근데 저 새끼들 고 돈 때문에 한 대나 지랄을 쪼 취미는 놈 돈 쓰기 호 친구를 만나 술 마시고 놀 팝로 뮤직 비션 갱갱갱 왜 친구랑 같이 만들어 고 나이 소비 안에는 bad track bad Bad check, bad che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Bad check, bad check, bad check, bad check 전화배, 만화배, 사이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천원배, 만원배, 사인배, 담임배, 마오배, 파오배, 예배, 유럽배 여기 내가 번 돈으로 수용해 멀리 안 가도 돼 그만 운전해 너를 데리고 날아가 유럽에 나도 가본 적은 없지 유럽에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네 그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없으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돈 벌어 5초 만원은 더 땡겨 미안해 마음이 편할 거 바로 앨범 한 장 더 너나 놀고 잡아줘 다행이야 내 옆에 개년이 아닌 너랑 써 5천만 원은 개뿔 세금 띄고 싶어 근데 박아도 야지 눈 감았네 나는 여자보다 돈이 더 좋고 당연히 그 돈보다 너를 난 사랑해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바람에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바람에 나는 떠나기 싫어 갈 바람에 나 곁처럼 떨어져 눈물과 돈이 바르게 혼자였으면 나도 그래 술이 보면 우리 미친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친구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집 때만 있니 더 우울하게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누구도 만나기 싫어 숨포만 싶은데 이럴 거면 모든 순간 함께해 oh.

학교 됐긴 어디도 안 가고 내가 차린 회사라도 장치 끝이 빠른 페이스로 개체에서 불러나게 어린 치타보다 몇 배나 미접한 코끼리 헛바람 든 것처럼 보였던 까만 애비도 그건 열풍을 만들겠단 소리 거들은 피우던 힙스터의 꿈은 아이도 출신이 주는 합격 목걸이 자신감에는 근거가 넘쳐 과다 분비되고 있어 셀톤이 계산 잘하고 테이크다운 걸어 내게 손 뻗치면 결국 KOG 제스제대 이전의 지대 엔터만 꼰대셨던 내 유명세의 삽시간에 fade out step dance 테크토닉이 가까운 게 사실 이번 트랙 좀 가볍게 불어갈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었네 하는 절도 틀어 쓸 수 없지 쓱쓱 지우고 그쳐 쓰기를 반복해 oh yeah oh yeah stop in the thumb 법인 대표답게 영리해야만 해 서신 서신 we're making history 벌써 사무실로 성지 순례 OG 먹구름 깔아놔져 무지개 위에 가랑이를 적실게 난 동벼락 맞고 바짝 정신 차린 게임 우르팡쾅 마른 하늘이 무너져 yeah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덥된 갈 상실한 젊은이 절대 못 고쳐 never done move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잘 걸어 어중이 더 좋니 어떤 무리에 있든 난 누구도 모르 투팍만큼 누가 리얼하든 감은 없어 드시고 이제 난 이 게임을 던져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통장 잔고 보면 잠시 행복해져 알리처럼 날아서 나의 요가 슈퍼비처럼 맞았어도 별아 이제 나는 뭣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너네 왜 아직도 몰라 돈 나는 말이야 돈을 나는 말이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가면 아들은 세종대왕 딸내미는 사임당 도대체 그게 뭔 개소리냐고 하면 난 동벼락 맞고 바짝 정신 차린 게임 우르팡쾅 마른 하늘이 무너져 yeah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걷던 갈 상실한 젊은이 절대 못 고쳐 never done move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잘 걸어 어중이 더 좋니 어떤 무리에 있든 난 누구도 모르 따근따근 토론한 성공의 망치를 없는 지갑에도 쾅 내 노력의 번개를 내려내 난 이제 위대한 사랑이 빨리 필요해 마치 자기 자기 사주고 싶어 5천만 저를 머리통만 빠지 무지개 위에 가랑빛 논이들 가랑이를 적실게 난 동벼락 맞고 바짝 정신 차린 게임 우르팡쾅 마른 하늘이 무너져 yeah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덥된 갈 상실한 젊은이 절대 못 고쳐 never done move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대고 미쳤던 걸 더 승리 잘 걸어 어중이 더 좋니 어떤 무리에 있든 난 누구도 혹시 뭘까 잊혀지지 않아. 점점 더 선명해.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어. 혹시 뭐 할까? 기분 탓일까? 오늘따라 네가 그리워지는데. 가끔 이러다 네 생각에 잠 못 드니까 미련한 상상 밤새 하겠지. 매일 슬픈 노래를 듣곤 해. 네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

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의 원처럼 헤어져줘서 고마워. 나는 헤어진 게 아니야. 정말 헤어져서 고마워. 네 맘은 진심이 아니야.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더 미워하게 하지 마. 난 안 바뀌니까. 아니 내가 정말 잘할게. 아니야 사람 마음 쉽게 안 변해. 우린 안 봐도 뻔해. 맨날 말로만 끝내자. 말하면 뭐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그만 미워하고 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헤어져. 또 난 외로워. 뭐가 됐건 내가 미안해. 이해한다고 하지마. 미안하다고 하지마. 듣기 싫으니까. 아니 내가 정말 잘할게. 원래 사랑이란 언젠간 변해. 우리도 변했으니까.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그만 미워하고 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헤어져보자. 사랑인 척하지만 너와 나 이미 다 끝났잖아. 되돌릴 수 없잖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시면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 더 깊이 갇힌 듯해 Here I am 마주 본 거울 너머에 굳이 어려운 말로 풀지 않아도 돼 너의 깊은 비밀도 네가 원하는 것도 한꺼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내게 더 가까이 지금 온 맘만 덤비거린 우리 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 지금 저것만 누가 미치면 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여줘 지금과 다른 걸 알고 싶다면 느껴보지 못했다면 내 확인은 좀 다를 거야 오늘과 내일에 난 다를 테니까 믿고 따라와줘도 돼 baby 내게 더 다가이 지금 on my mind 떠비거린 우리 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 지금처럼만 민감해지면 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여줘 지금과 다른 널 알고 싶다면 love love love me yeah.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love love me yeah. Oh, no, no.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니까 니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 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긴 연기처럼. 말로는 지금 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눈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꼭 아이 같은 작은 숨결. 나를 보며 수줍게 웃곤 내 품속으로 달려드는 널.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네 맘 가장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너를 듣는 일.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거라면 저 하늘색 구름 같은 너의 품이 아닐까. 어쩌면 사랑이란 게 어떤 행동이라면 내 두 팔에 가득 감아 꼭 안아주는 일 아닐까. 나를 보며 수줍게 웃곤 내 품속으로 달려드는 널.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네 맘 가장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너를 듣는 일.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널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순간들이 꼭 나를 위해 또 나만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은데. 내 품이 너에게도 그리 느껴질까. 내 마음이 너에게 다 들릴 만큼 더 꼭 안아줄게. 너만 내 말에 깨져 있어야지. 너무 소중하고 애틋해. 많이 아껴두고 싶은데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혹시 날 그리워